사랑을 따려가던 손짓을 해요. 말 못할 순정은 빨간 눈 그 말 수줍어 수줍어 고개 숙이다 조용히 불러지는 은금빛 순정 사랑을 따려거든 손짓을 해요. 겉바람 치면은 빨간 그 말 외로워 오 외로워 떨어지는 능금빛 순정